오롯한 나만의 꿈꾼 건지 내 머릿속 판타지 그 꿈들이 어쩌면 헛된 희망인지 Everyday 반복된 언젠가 만날 happiness 우리 역시도 먼 곳 향해 fly we go